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이다를 태양절에 즈마요 도이출란드 베를린 아차비 미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투석으로 높이 모시자의 전문을 태양절에 즈마요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가 게재했습니다.